이 시간에는 너렴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저곡에 남아있으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를 부르는 서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